소리 없이 흐르는 두 눈가에 이슬이 그리움의 눈물인가 미움의 눈물인가 깊고 깊은 정일랑은 내 가슴에 나가네. 그리운 사람아, 나의 사람아, 사랑의 풍차는 언제 돌리려나. 소리 없이 흐르는 두 눈가에 이슬이 그리움의 눈물인가 미움의 눈물인가 깊고 깊은 정일랑은 내 가슴에 새 나가네. 그리운 사람아, 나의 사람아, 사랑의 풍차는 언제 돌리려나. 그리운 사람아,